이 시간에는 너리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저국은 너를 알게 되리. 사랑이 이랑이 씨앗 뿌리며 서둘러 구수고 말하지 말자. 아, 그 진정 꽃피요 행복이 열매가 주로 질 때에 땀 흘린 버스를 바라지 말자. 한생을 불타는 애국이 살며 영원한 태양님 축복을 주리. 아, 그대의 세상을 본다. 어머니 저국이 너를 알게 하라. 어머니 저국이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종든 고향 제집처럼. 정든 고향 제집처럼. 밤이라도 찾아오노라. 일당 내게 조병들이 내 아들 딸 지나면 이 어머니 생각만 하 잠 못 들란다. 찾아오노라. 장군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끌끌하고 미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 이 어머니 문을 열고 기다린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이 찾는 모습. 영심으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저곡을 위하여 빛나게 살자.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